꺼서 비추어진 내가 어색해 짙어진 다른 분위기 어느새 머릿속 꿨던 꿈 이와 자라고 있어 시간의 기간 변화를 못 잊어 그 까맣듯 했던 서울 시리 첫인상 한결보다 싫은 나를 보내 그동안의 변화를 창작해 Nothing is easy 가스롭게 달아 그렇게 오늘을 느껴 늘맸던 책 넥타이 이제 풀어 새롭게 조염해 그동안 늘 발돋움해 다시 시작해 수박 교복도 때묻기 전 꿈을 찾아가 바뀐 내 밤이 땀으로 뜨겁게 날삼아 날마다 한층 한층 더 올라가 내 학년과 같이 또 다른 책가 봐 점점 크게 친구들보다 무대가 내 일부분 되고 믿기지 않을 것 같던 오늘 어제의 축하도 내일을 알려 Nothing is easy 갈수록 깨달아 그렇게 오늘을 느껴 늘맸던 책 넥타이 이제 풀어 새롭게 조염해 그동안 늘 발돋움해 다시 시작해 수박 졸업 형들 뒤따라보네 하나의 망의 현실 완주제보다 앞자리에 9 to 0 수능관 달리 노력은 재수 없지 떠지 이제 꽃을 피워 9 to 0 수능관 달리 노력은 재수 없지 떠지 이제 꽃을 피워 9 to 0 내가 어색하지 않길 yeah.